오늘날은 제3세계 출신의 선교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21세기는 선교사 자원의 절대수가 비서구 지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뭡니까? 한국의 선교를 처음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1975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사 숫자는 이렇게 하면 남았어요. 10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76년에 로버스가 한국을 방문해요. 78년에도 로버스가 방문하고, 80년에도 방문하고, 그 뒤에는 언제 방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군에 갔을 때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로버스 배가 오고 이러면서부터 한국에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선교사 하면은 얼굴이 하얗고 눈이 파란 미국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단 20여 년 만에 한국은 어떻게 변했냐면,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도 안 믿어져요. 지난 1월 달에 KWMA라는 Korea World Missionary Association이라는 것이 이게 대표적인 한국의 선교사 협의체입니다. 지난 1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를 9,200명 정도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강승삼 총무님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99년에 제가 이 책을 썼는데 그때 제가 얻은 통계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은 다섯 번째였습니다.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가 어디였냐면은 미국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6만 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가 영국, 셋째가 캐나다. 근데 그 사이에 원래 인도를 넣어서 다섯 번째라는데 요즘에 인도를 빼버려요. 왜냐면 인도에서 나간 선교사 다 인도에서 일하니까. 근데 한국을 네 번째 내지 다섯 번째라고 그랬는데, 물론 그때도 제가 보니까 영국, 캐나다, 한국의 선교사 숫자가 사실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때문에 두 번째라고 올해 발표했어요. 물론 크림에서는 아직도 두 번째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선교사 숫자를 한 1,000명 내지 1,500명 적게 잡아요. 이게 이제 선교사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말을 지나게 되면 한국은 아마 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가 됐을 때 아마 명실공히 세계 두 번째라는 거에 대해서 보수적 통계를 내든 좀 일반적 통계를 내든 통일적으로 두 번째라고 할 만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한국이 20여 년 만에 그렇게 변했습니까? 제 대답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에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다행히 줄어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 교회 종교적 통계라는 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지금 한국의 인구 증가율이 대략 1%인데 교회가 1%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92년까지 그렇게 기적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학문적으로 따지면 의문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왜 성장했느냐? 92년, 93년에 뭐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이런 데서 특집이 여러 개 나왔는데 여러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사회적으로 불안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했다, 또 북한의 침입 때문에 항상 위협 가운데 살았다, 한국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종교심이 있었다, 다 얘기하는데 정답은 뭐냐? 하나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심, 동남아 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사회적 불안함, 일본과 대만과 여러 나라가 사회적 불안에서 우리보다 더 컸었다. 그러나 기독교 부흥은 안 일어나요. 공산국가의 침입에 직면한다.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계속 그들 가운데 그런 위협이 있어요. 그건 부흥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 대신 한국은 부흥하면 안 될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조금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뭐냐. 한국 기독교는 치명적으로 윤리관이 없어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엄청난 윤리적인 도전과 윤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일어난다고요. 근데 한국은 윤리관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넌크리스천에 비해서 윤리적인 면을 튀어나냐? 안 튀어나요. 한국은 요즘에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셋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뭐, 넷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더 재미있는 통계 드릴까요? 교도소에 가 있는 죄수들도 셋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대개 교도소의 교도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범은 좀 적대요.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이건 조금 적은데 한국의 큰 범죄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정말 죄를 안 지르면 한국의 큰 사건은 안 일어난대요. 윤리관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가 일시적으로 부흥할 수는 있지만 100년이 넘게 부흥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사실은 부흥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정직하게 얘기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부흥시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부흥시킨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요즘 여러분 14시창이라는 말 많이 듣죠. 10-40 윈도우. 10-40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나라로서 대량의 선교사를 내보낼 자원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조만간 이 소리도 없어지게 될 건 한데 한국보다 더 커다란 대량의 선교사를 내보낼 자원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선교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세계 선교가 아마 끝날 거라고 우리는 믿는데 중국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10-40 윈도우 안에서 대량의 선교사를 내보낼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 선교사에 대해서 외국 단체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한국 선교사는 약점이 많다. 뭐냐? 우선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지 않다. 그냥 대충대충 한다. 때로는 무모하더라. 맨 땅에 헤딩하기를 잘하더라. 서양 선교사들은 플랫폼이 없으면 절대로 일 못합니다. 어떤 발판이 없으면. 근데 한국 선교사는 맨 땅에 헤딩하더라. 또 한국 선교사는 파벌이 많더라. 절대로 같은 한국 선교사라도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함께 일 안 합니다. 또 한국 선교사는 항상 싸우더라. 한국 선교사는 혼자 일할 때 제일 잘하고 둘이 있으면 두 그룹이 되고 셋이 있으면 세 개로 갈라지고 넷 이상 있으면 개판이 되더라. 이게 한국 선교사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 가지 더 못했어요.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한국 선교사만 가면 교회가 개척됩니다. 서양 선교사 가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교회가 개척이 안 되는데 한국 선교사는 전략도 없고 무대 보고 어떤 파벌의식도 강하고 협동을 못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한국 선교사만 가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는 이렇든 저렇든 성장하더라.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선교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cultural distance라는 말이 있어요. 문화적 거리라는 거예요. 선교사 자기의 나라와 선교지 사이의 문화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보내도 현지에 도착한 무능해져요. 문화적 거리가 커요. 문화적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서양 사람이 아시아로 오는 것에 비해서 한국 사람이 아시아로 갈 때 cultural distance가 절반도 안 돼요. 우리는 동양 문화에 익숙합니다. 관계 중심적이고 약간 부패해도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된다는 걸 믿고 살고 시간이나 모든 개념에서 서양 사람과 달라요. 이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교회 개척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기존에 셋업된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는 건 잘해요. 그러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잘해요. 왜? 우리는 지난 4, 50년 동안 맨날 그거 했으니까. 개척교회 했으니까. 지금도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개척교회 상태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건물 없고 강대상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무모한 거, 저돌적인 거. 그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 싫어하지만 제3세계적 특징이에요. 그게 있어야 교회가 개척돼요. 어쩌면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일방적으로 성장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사명감을 느껴야 돼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하나님 뭘 위해서 쓰기 원하냐? 세상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곳에 헌신적으로 젊은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것을 원한다면 우리의 헌신도 그 목표에 연결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쉬었다가 하죠.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그 다음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특별한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다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선교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근데 이게 여러 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지 숫자적으로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면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특별히 선교 전략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개신교에서 최초로 전략이라는 게 나온 게 언제냐? 1850년대에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뚜렷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나온 선교 전략이 그 전에 100년 동안 나온 선교 전략보다 더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한 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큰 공헌이 있었던 것은 지코회라는 거죠. AD 2000년 운동이라는 게 있죠. AD 2000 movement. 이런 게 생기면서 전략적으로는. 그래서 지난 20세기가 선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세기였습니다. The greatest century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못 쓰는 이유는 뭐냐? 21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커다랗게 될지 아니면 이게 식어들지 아마 21세기 초반부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때문에 일단은 20세기를 가장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셨는데 이 20세기를 돌아보면서 그와 같이 폭발적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을 찾아보는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 20세기에 그렇게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청년 신앙 선교단체의 등장입니다.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IBF 같은 건 사실 영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건 역시 1950년대, 60년대입니다. 이런 단체들, 이것이 이제 언제 생기냐면 대략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CCC나 내비게이터나. 근데 이런 청년 신앙 선교 단체의 존재가 사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57년에 시작됐으니까 58년에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조이라는 모임이 생기게 된 것도 어떻게 본다면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평가해야 되겠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로벌 경영을 하는 가운데에 한 목적이 있어서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물론 자생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조이 일대 선배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 보면 우연이 아닐 만한 시간적인 그 프레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 기존의 전통 교회들이 손대지 못하던 독특한 영역의 젊은이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넓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에서 헌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되자 그 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뛰어 들어가게 되자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실은 패라출치 그룹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 패라출치 그룹이라는 것의 전성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패라출치는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특별한 일을 감행할 수 있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이 페라처치라고요. 이전에 페라처치란 건 주로 어떤 것들이었냐. 이 50년대 청년 신앙 선교단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페라처치라는 건 주로 교단 선교부, OMF 선교단체. 이런 어떤 전문적인 행정을 도와주는 개념이 페라처치였지, 스스로 거대한 맨파워, 특별히 잠재적인 청년들의 맨파워를 가진 페라처치가 등장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몰라요. 왜? 빌 브라이트가 사실 이면에 구멍을 뚫은 사람이에요. 근데 빌 브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는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어떤 교회 구조도 그것을 할 만한 교회 구조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교회 밖에 조직을 만들었으나도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세 가지 그 기간이 있습니다. The first period가 있고, second period, third period가 있는데, the first period는 언제냐면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가 일어날 때예요. 그리고 초기에 1793년에서 시작하지만 1800년대 중반까지가 first wave인데 이 시기에 아주 선교가 개신교에 눈을 띄게 됩니다. 근데 선교운동이 일어나면 그 뒤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젊은이들의 무브먼트가 따라와야 돼요. 젊은이들의 어떤 무브먼트, 운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선교 혼자서 세상을 못 변, 윌리엄 캐리 혼자서 세상을 못 변화시킵니다. 이게 꼭 따라와야 되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헤이스텍 프레어 무브먼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무엘 윌스라는 젊은이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가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하고 1800년대 초에 그 매번 산기도를 하다가 점차 기도가 넓어져 올라갑니다. 세계를 향해 간다. 그래서 그가 계속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산기도 갔다 내려오다 손학들 만나서 집더미 속에, 헤이스택이란 말이 집더미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하죠. 그때 그들이 비로소 이런 기도를 해요. If you will, we will do it.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도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도 당신의 이적이 필요하고, 여기도 성은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여기도 교회 세워주시고. 근데 사실 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God sent Aaron. 하나님 아론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제가 저기 있사오니 제를 보내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했다. 근데 그들이 이 집더미 속에서 기도하다가 비로소 If you will, we will do it.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때부터가 사실 선교가 폭발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매사추세츠 주에 가면은 그 윌리엄스 대학 자리에 기념비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선교가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최초로 이 헤이스텍 프레어 무브먼트의 결과로서 엔더버 신학교를 졸업한 7명의 사람이 최초로 미국에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애더나이럼 젤드슨이라든지 루터 라이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나가게 되자 그들이 하나가 가서 뭘 얼마나 했느냐, 그건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나가게 되자 그 뒤에 그것을 본 후배들이 따라가게 되면서 이 무브먼트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의 기가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18세기 중엽에, 19세기 중엽에 일어났죠. 이때 무브먼트가 뭐가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SVM이라는 게 일어났죠. Student Volunteer Movement. 역시 젊은이들 음식이에요. 근데 1950년대 들어서 제3기가 시작됐다고 해요. 이건 어디냐? 제3세계가 하게 돼요. 이 제3세계에 불을 붙인 요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청년 신앙 선교단체라는 거. 우리의 흐름, 조이 선교의 흐름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김홍수 목사님하고 뭐 그 누구십니까, 심상범 목사님, 뭐 이미자 박사님의 그런 세 분의 일이라고 보는 거에서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떠가지고 어쩌면 20세기 중반에부터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기 위해 그래서 청년 신앙성교단체가 등장하고 이 엄청난 젊은이들의 자원을 끌어내서 처음엔 그것이 민족복음화, 자기네 나라를 부흥시키게 되지만 민족복음화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서 이 자원들을 들이밀게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20세기를 변화시켰는데 조의의 커다란 흐름도 우리가 본다라면 이런 흐름 가운데 봐야 되지 않느냐. 조의는 민족복음화라는 말을 써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민족복음화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에 거부 반응이 없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누굽니까? CCCM 김중범 목사. 이 양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80년도 세계복음화 대상을 할 때 대학생 문과 총 대표 학생을 제가 했어요. 왜 제가 했냐면 그 당시 조의 회장이었는데 이렇게 제비 뽑다가 조의가 질문을 받는다고 제가 스스로 그걸 했는데 그래서 김종원 목사님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한 2만 명 가까운 대학생을 모아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교 한국운동이 있기 전에는 가장 커다란 운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김종원 목사님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문학을 했기 때문에 항상 멋있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4천만 민족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민족의 가슴에 붉고 붉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자 막 제가 바람이 들어갔어요. 한국에 1만 개 예수 믿는 마을을 만들자 막 바람이 들어갔어요. 뭐 그분이 이제 말리지 않으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문제가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쌍놈이 되게 하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도전을 받으면서 저도 결국 헌신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지금 꿈꾸고 계신데 나도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민족복음화의 시대는 서서히 우리 가운데서 더 큰 꿈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자원은 얼마든지 남아있습니다. 그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만큼 전도의 기회를 많이 가졌고 한국만큼 배부르도록 복음을 즐겼던 민족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더 궁핍하고 더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원을 나눠주는 일에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청년 신앙성교단체가 20세기를 변화시켰다면 항상 우리는 조의 리더들도 그 역사적인 20세기 흐름 가운데 조의의 방향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 가운데 조지 마오가 등장하게 됩니다. OM 성교회를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 조지 마오 얘기는 잘 아시죠? 저도 대학생 시절부터 조지 마오에 대해서 바람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78년에 로고스에 가봤었거든요. 그리고 조지 마오의 그 처음에 나온 책 뭐가 있었어요. 그전 그 책을 읽다가 그 도전이 조지 마오의 도전이 너무나 커가지고 책 읽다가 겁이 나서 덮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무서워서 못 읽겠습니다. 내가 이거 다 읽다가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덮을 수 있어요. 그게 책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헝거 포 뭔데 예? 그겁니까? 번역됐어요? 예. 헝거 포 리얼리티인가? 아마 그거 같은데 아니요. 헝거 포 뭔데 근데 그 책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읽다가 너무나 그 도전이 두렵고 너무 엄청나서 그 당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아니 2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됐을 때 너무 두려워서 제가 책을 덮어버릴 정도의 그런 빅 챌린지를 이 조지 마오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되었어요. 오늘날 솔직하게 OM과 혹은 뭐 Y1과 이런 단체들이 전 세계 자원들을 최대한 쓰고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도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닮아간다라면 뭔가 전 세계 젊은이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끌어들이는 일에 비전을 넓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의 캠퍼스 하나가 우리의 꿈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되겠다. 근데 두 번째로 20세기에서 이런 청년 신앙성교단체의 등장이 20세기의 이적을 베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다 그러는데 뜻밖에도 두 번째를 뭐를 얘기하냐 단기 선교사의 등장입니다. 단기 선교사의 등장입니다. 단기 선교사는 그 뭡니까? 선교지에 잠깐 가는 사람. 아니요. 그 말이 맞긴 맞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교사로서 내가 얼마만 일하겠습니다를 처음부터 계약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단계 선교사입니다. 심지어 4년, 5년을 갈지라도 내가 얼마 동안만 선교사로 일을 하고 그 뒤에는 그치겠습니다를 처음부터 계약하고 가면 다단계 선교사예요. 장기 선교사라는 말은 얼마만 일하고 그 뒤에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을 안 하고 가는 게 단장기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단기 선교사가 나오게 되면서 뭐가 되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라는 개념이 일부 특정한 부름을 받은 특수 소수인의 사역이라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향은 엄청납니다. 이 영향은 엄청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가서 식사하실 동안 저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는데 이번 주간이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1년에 딱 한 번을 한 주간을 선교 주간이라고 해서 채플과 모든 걸 다 선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학생들이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제 저녁에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온 사람들 간증도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느낀 데가 언제냐? 78년에 로고스였어요. 78년에 제가 로고스에 한 달을 가서 자원봉사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아닌 선교사를 처음 봤어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선교사라고 있었고 홍콩의 젊은 청년이 선교사라고 있었고 심지어 파파 뉴기니아 사람이 선교사로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제 눈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렇구나. 나도 선교사가 될 수 있구나. 난 한국 사람이지만. 그게 제 눈을 처음 열어준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다가 부름을 받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본 게. 로고스는 특별히 OM은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죠. 문을 굉장히 넓게 열어놓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제가 만난 홍콩 젊은이는 뒷골목에서 깡패 노릇 타다가 예수 믿고 한 달 됐는데 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도 할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도 부름을 받으면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로고스에서 떠나는 날 마지막 밤에 자원봉사자들이 마지막 밤을 하면서 그 찬송가 백이장을 부르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나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not my business.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난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근데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평생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2년 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복음화되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 피가 끓고 젊은이들의 자원을 얼마나 세상에다가 끌이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끝낼 수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전 세계 교회는 이미 세계를 복음화시킬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커다란 자원이 뭐냐? 젊은이들이에요. 이 젊은이들을 끌어다 대는데 지금까지 통로가 마치 뭐냐? 커다란 물탱크에 젊은이들의 자원이 가득 있는데 나오는 건 요만한 공호수에다가 수도꼭지 하나 붙어서 쫄쫄쫄쫄 나오게 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그냥 벽에다가 구멍을 꽉 뚫어가지고서는 이 자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날 단기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2년, 3년 동안에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못 나왔던 건 교통과 통신의 불편 때문이에요. 오고 가는데 몇 달씩 걸리고 선교사가 현지에서 기도 편지 보내면 석 달 걸립니다. 믿으시지 않지만 10년 전에만 해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에서 한국에 편지 보내면 한 달 반 걸렸어요. 그러니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응답했거나 끝장이 났어야죠. 벌써 한 달 반 뒤에 받았구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비행기가 이 48시간이면 못 갈 데가 없고 이메일로 손바닥 보듯이 알아요. 우린 여기서 뭐 하는 일이 선교사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 물어보면 이런 정도 대답해줘요. 요즘 아무개 선교사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 그 양반 어저께 수요예배에 새로 두 사람 왔대요. 그 집애가 어저께 기말시험 끝났대요. 선교사님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데 위해서 기도해달랬어요. 다음 주에 뭐 비자 신청하는데 무슨 서류가 며칠까지 도달하도록 기도 제목 냈어요. 손바닥 보듯이 하네. 정상적이면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문제 없으면 10초 이내에 그 사람 받아봐요. 세상이 이렇게 되자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 부분의 일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잘 이해하세요. 젊은이들의 헌신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젊은이들의 헌신의 모양이 바꿔져요. 저기 위층에 보면은 저희 여기 이 집을 WMTC라고 부르는데 WMTC 9월 10월호가 나와 있는데 거기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세대차가 있다. 그런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요즘 세대를 이해하세요. 뭐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맹목적인 헌신을 안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보가 없는 가운데 맹목적인 헌신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요거 한 글자면 그냥 자기 인생을 덜커덩 놔버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이 사람 예를 드는데 그 한국의 침례교 선교사로 최영원 사람이 마콤 베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0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은 나야가라 부흥회라는 데 참석했다가 한국에 대한 기도 제목과 필요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한국에 평생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베닉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지도책을 꺼내놓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지중해에 있는 줄 알았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코르시카와 코리아를 혼동했던 것 같은데 지중해를 아무리 뒤져도 한국이 없더래요. 아프리카를 뒤져도 없고 한참 찾다가 보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 한국이 있더랍니다. 한국이 더운 나라인지 추운 나라인지 유럽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지도 모르고 일생을 헌신했다고요. 요즘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나오면 천연기념물로 뽑아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절대로 미지의 상황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어른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요즘 젊은이들은 헌신이 없다. 아니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예요. 거꾸로 요즘의 젊은이들은 정보를 많이 제공해줄수록 더 구체적으로 헌신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로 밀어붙이는 우격다짐식의 헌신은 이제 안 하지만 이들에게 구체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필요와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할 만한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어쩌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방법도 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되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스물 몇 살 먹고 서른도 안 된 사람들에게 평생 장기 선교사로 나오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우선 2년 내지 3년 정도를 네가 한번 선교지에 가서 너 자신의 소명도 테스트해보고 부르심에 대해서 또 너 자신이 선교사로서의 은사와 자질이 있는지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도 네가 즐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선교지에서 해야 될 사역도 네가 즐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이 맞다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더 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지만 미리 얘기해놓고 선교의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다 가라. 물론 당연히 다 가라. 그리고 선교사로 소명이 없는 학생들도 자기 평생의 한 부분을 복음 없고 어려운 나라에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선교의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아도 네 인생의 한 부분을 복음 없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너무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일손이 부족해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영적 공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한 번은 멘도사라는 데 갔어요.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인데 멘도사에서 하루 정도 시간이 비어서 제가 시외버스를 타고 칠레 국경까지 안데스 산맥을 꼬불꼬불꼬불해서 칠레 국경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보냈어요. 뭐냐면 그 안데스 산맥에 꼴짝이 꼴짝이 꼴짝이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놀랬고, 왕복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단 하나의 십자가도 보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에 갇혀있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 한 번은 저희 신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에 갔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 있겠는데 이스쿠호스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쪽에서 목회자들 무슨 훈련을 하느라고 가보지 못했는데 저희 학생들에게 숙제를 줘서 이스쿠호스 한 바퀴 돌아와라. 이스쿠호스가 강원도만 해요. 사실 한국 같으면 차 타고 하루 만에 돌아올 거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일주일 걸려서 왔어요. 마을을 둘르고 해서. 근데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세상에 그렇게 넓은 지역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학생은 지금 거기 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곳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선교사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나면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수는 모자라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제가 외국에 갔다 오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동감할지 모르지만 한국에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내릴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 무지 깨끗하다예요. 여러분 한국은 서울 깨끗하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하여간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올 때마다 첫인생에 한국은 너무 깨끗하다. 두 번째, 진짜 십자가 많다예요. 밤에 김포공항에 내리려고 서울을 이렇게 인천 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돌아서 내리잖아요. 정말 빨간 십자가가 수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정글 같아요. 정글 같아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자원을 낭비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자원들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우리가 못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갑갑함이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데는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의 소명이 있다면 가서 평생을 섬기세요. 그러나 선교의 소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졌고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자기 때문에 내 평생에 아직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도 괜찮을 때, 이럴 때 2년, 3년을 좀 복음 없고 어려운 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일을 섬기고 돕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통로를 열어주지 아니하는 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연구단지 한 교회가 있어요. 생긴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몇 년 안 되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목사님을 하셨던 교회였는데. 근데 자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에요. 저도 연구단지 안에 사는데, 이 대덕 연구단지라는 데가 아주 특별한 데입니다. 저희 사는 아파트에 셋 중에 한 사람이 박사예요.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박사예요.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안 쓰는 호칭이 박사님이라는 호칭은 안 써요. 괜히 부르면 다 돌아보니까. 그 교회 가도 3분의 1이 박사예요. 먹고 살만하고 외국서 경험도 있고 영어나 이런 면에 능통하고 다 전문가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이 자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걸 안 열어줘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비전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좀 와주십시오. 자, 목사님, 혹시 여러분 중국에 그럼 잠깐 가서 그거 보실 때 나오십시오. 50명이 나왔어요. 그 50명이 진짜 갔어요. 제가 속으로, 야, 참 아깝다 했는데. 근데 갔다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들이, 목사님,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나는 1,000,000원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나는 500,000원 내놓겠습니다. 다음은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막았어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폭 빠진 프로젝트가 좀 낭비적인 프로젝트예요. 그거 말고 더 긍정적인 일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자 이제 그 교회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차원이 있는데 쓰질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이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문만 열어준다면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쏟아지듯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뭐라는 나 휴가를 다 포기하더라도 거기 가서 컴퓨터 가르쳐주겠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컴퓨터 가르쳐준다는 게 인기거든요. 뭐 다 박사고 여기 연구원에서 컴퓨터는 아주 그냥 기본으로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들은 나도 병원을 문 닫고라도 얼마든지 일주일이라도 나도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 교회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을 갖고서는 맨날 자기네 교회 그 지하에 모이는데 거기다가만 모든 걸 다 투자하도록 멍청하게 했느냐. 당신네 교회 잊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자원이 쓰이도록 구멍을 좀 뻥 뚫어주면 당신네 교회도 늘어날 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일 날 테고. 청년 선교 단체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아픈 것도 그거예요. 어떤 단체들은 일을 잘하고 어떤 단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을 갖고 이걸 써먹을 줄을 몰라요. 계속 그 아래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휘저어놓기만 해요. 그러다 나중에 김이 다 빠질 때까지. 사실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구멍을 계속 뚫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 우리 신학교에 왔으면 너희들 뭘 망설이냐? 다 가라. 남자들도 2, 3년 가라. 뭐 20대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도 되고 그거 기대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가서 좀 다 가라. 여자들은 군대도 못 가지 않느냐? 남자는 군대라도 많은데 2, 3년 동안 정말 다 가라. 제가 도전을 받는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사하라 사막 이남에 아주 정말 여러분 영화에 보는 부시맨들 사는 마을을 들어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첫 마디를 제게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이 일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의외였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인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 왜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뜻밖에요. 평화봉사단 같은 게 있죠. 한국에 코이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코이카라는 게 뭐 1년에 1,200명 보내나요? 국소수분이 안 보내는데 일본엔 어마어마해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젊을 때 사막 지역에, 정글 지역에, 산 지역에, 가난한 시골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돕는다고요. 그 때문에 그들이 동양 사람의 그런 어려운 데까지 온 사람들 본 건 일본 사람뿐이 없어요. 그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일본 사람이냐고요. 제 마음에 참 부끄러움도 있고 시기심도 있어요. 그들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크리스천 아니지만도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귀하다고 하고 복음에 빚졌다 그러고 그 귀한 복음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틀을 좀 달라고. 여러분들이 젊을 때 인생을 움직일 수 있을 때 한번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던져보자라고 커다란 도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신학생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일반 대학생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요즘처럼 취직하기 어려운 시대에 취직해야지 어딜 갑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손해보다 여러분 요즘 취직할 때 이력서에다가 서울대 연고대 적는 것보다 더 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중국에 3년 있었습니다. 중국말 할 줄 압니다. 북경에 대해서 잘 압니다. 훨씬 더 취직 잘 됩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난 러시아에 3년 있었습니다. 러시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지역을 잘 합니다. 훨씬 더 잘 됩니다. 나는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압니다. 난 베트남 말을 할 줄 압니다. 나는 태국어를 할 줄 압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메르게베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외국의 지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뜻밖의 어딘 줄 아세요? 한국통신이에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한국통신이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외국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한국통신이 지사는 전부 다 어떤 나라냐? 어렵고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같은데 한국통신 안 들어갑니다. 앙골라, 뭐, 몽골, 뭐, 이런 데에요. 짐바브웨. 안 가려고 그래요, 비사적으로. 실제로 어려워요. 저도 몽골 들어가 봐서 알지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요즘은 좀 낮을 때인데. 그 때문에 한국 통신 들어가서 몽골 가겠다. 아, 환영이죠. 재밌는 건 몽골의 전화 몽땅이 한국 통신 거예요. 한국 통신 다 샀어요. 제일 큰 주주예요, 거기에. 그자 헌신한 내비게이터 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졸업하고 일부러 한국 통신에 들어가요. 그리고 몽골과 같은 어려운 오지에 일부러 자기가 지사원으로 지원합니다. 오지에 지원할수록 갈 확률은 아주 높아져요. 난잘 안 가니까.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한국통신소 월급 받으면서 현지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우리도 뭔가 도전과 꿈을 줬으면 좋겠어요. 청년사역의 생명은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을 만한 커다란 도전을 해주고 그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요즘의 젊은이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때로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예수전도단이 부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80년, 70년대 예수전도단 간사들하고 친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전도단 그 리더들하고. 그 당시 예수전도단 초과했어요. 조그만 모임이었고 멤버들도 적었고 캠퍼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마치고 어느 날 돌아왔더니 이게 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전도단이 YWAM하고 손을 잡더니 완전히 다른 단체가 됐어요. 아마 80년대에 YWAM하고 손을 잡았으니까 제가 70년대에 있을 때는 YWAM하고 손 안 잡은 로스 목사가 인도하실 때였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전도단은 요즘 굉장히 캠퍼스 사역자들 중에서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떨 땐 제가 무모한 면이 있어서 조금 망설여요. 신학적인 면도 조금 너무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거, 특별히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듣는 법, 뭐 우리 애를 와이원 보냈다가 제가 2년 만에 더 그만 가면 좋겠다. 애들 때만 그런 신앙을 가지면 더 그만적이다 해서 막았는데 우리 애 2년 동안 와이원의 킹스키드 할 때 아주 뜨거웠다. 통성기도도 목이 쉬도록 이 국민학교 2학년 녀석이 하고 큐티도 매일 하고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외쳐서 그리고 23일 동안 무전여행도 다니고 그들은 그들의 자원을 쓸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얻은 거였어요. 우리는 어쩌면 CCC는 아시아에 다 지구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원을 주고받는지 몰라요. 사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에서 CCC가 사실 그렇게 성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통로가 없어요. 한국서 생긴 단체고 뭐 어디 보내려고 해도 조이 선배가 있어야죠. 저희 교단은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는 반드시 장기의 팀멤버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장기는 현지에서 반드시 안장한 사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가 도착하면은 6개월 말 배우고 기존의 사역 가운데 바로 들어가서 자기의 자원을 다 쓰고 올 수 있게 해주는 상황이 돼야만 보내줍니다. 단계를 그냥 던져놓으면 이건 낭비예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언어 연수 비슷하게 있다가 오겠죠. 근데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예, 그럼 하나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 삼아 지한테 해봤어요. 우리 잡을 만한 데가 어디냐? GMF 잡아보자. 이태용 목사님이 거기 이사장이니까. GMF 산하의 선교단체 지금 몇 개입니까? GMP 있고, 홍프선교회 있고, 예? 세 개가 있죠. 거기 지금 수백 명이 남아 있죠. 조이와 GMF가 만약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조이에서 단기 선교사를 전략적으로 그 창구에 보내준다면, 저는 조이 캠퍼스의 사람들의 현재 멤버의 10분의 1만이라도 젊을 때 2, 3년을 선교지에서 자기 일생을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조이 사역이 지금의 두세 배의 영적인 파워를 가질지도 몰라요. 그들이 일생을 그리스도께 뭔가 들어가서 여러분 간사가 되면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파워를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성장하는데 간사가 아니라도 일반인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길을 마구 열어만 줄 수 있다면 학교에서 제 꿈은 신학교 졸업생의 4분의 1이 가도록 꿈꾸는 거예요. 아직 어림도 없지만. 하지만 조이의 스태프들도 만약에 우리의 자원의 10분의 1이라도 젊을 때 세상에 복음 없고 어렵고 힘든 날에 보내주겠다 한다면 뭔가 우리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지도 몰라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움직여가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어요. 조이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들로서 그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캠퍼스에게 생명은 그 뒤 인생을 내려놓을 만한 커다란 도전을 줄 수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 헌신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눈을 크게 뜨시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특별히 이런 부흥의 시기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조이 선교회를 1957년에 이 땅에 만드시고 지난 그 50년 가까이를 젊은이들 가운데서만 사역하게 하시며 캠퍼스를 뚫고 가게 하셨고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멤버로 갖고 있게 하시는 은혜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정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사들에게 먼저 넓은 꿈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때 가장 헌신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효과적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작별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됐을 때 모험적으로 뛰는 일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